날이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하늘에 곡식이 익을 때면 날 찾아 날아온 너 보내야만 해요 슬픈 나의 운명 와이 와이 가거라 있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가는 길은 쓸쓸해 너무 쓸쓸해 달빛은 화사하게 겨울 가로등 불빛을 하늘 높이 스쳐버린 나의 불이여.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종잡을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어.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버린 나의 솔개여.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.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 비 내리는 여름 날에 내 가슴은 부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. 그대 모습 낙엽 속에, 낙엽 속에, 낙엽 속에 잠겼어요.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,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. 그대 모습 낙엽 속에, 낙엽 속에, 낙엽 속에 없이 불간 날 우리는 헤매다 녔지. 조금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것은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.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. 아무도 하나 좋을까.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엔 문 앞에 서 있네.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 행복 위에 돌아설까 나.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듯해도 다음부터 다 사랑하리.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듯해도 다음부터 더 사랑하리.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듯해도 꽃이 될까

그리워하네. 제일 진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속 깊이 여울전 남아있네. 소가 머물다 갈 시간도 없이 머물다가 시간도 없이 떠나.